어느 날에 그대가 내 가슴에 와 닿나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 당신을 그리며 헤매이네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꼭 감으면 그대 보란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한 내가 더 미워 안 될 사람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꼭 감으면 그대 보란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한 내가 더